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언제 어디서 비가 쏟아질지 몰라 늘 꿉꿉했던 7월. 마냥 덥기만 했던 8월을 지나 어느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학을 보내셨나요?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힐 때쯤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읽고 싶었던 책,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잔뜩 모아보기. 창문 틈으로 솔솔 불어오는 저녁 바람과 함께 시원한 캔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저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알찬 하루를 꾸리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만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강 전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 우편함에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양 우편함 그 첫 번째 이야기 노래부터 듣고 만나볼까요? 정세훈, 바다를 나는 거북이. 밤하늘도 잠을 자는 듯해 들과 비밀 얘기라듯이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꼬집어 뽑고 너만 보면서 웃는 게 나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어둠도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내가 먼저 갈게. 그댈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너만 밤새워 바라보고 쉽고 깊어요. 바람처럼 하늘 높이 다시 날아올라 내 숨을 다해 올라 바다를 따는 거북이처럼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갈게. 그들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너만 밤새워 바라보고 쉽고 깊어요. 바람처럼 하늘높이 다시 날아올라 내 숨을 다해 올라 바다를 따는 거북이처럼 처음보다 느려도 난 좋아. 한 걸음 다가가 널 품에 안고 노래할 거야. I will stay with you. 오늘처럼 날도 밝은 밤이라 좋아. 두 눈을 감고서 두 손 꼭 잡고서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해요. 하늘 아래 둘이 또 매일 우리 둘이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심호흡 한번 나 널 품에 안고 노래할 거야. 한양 우편함에 도착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공대생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기억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 밤을 새며 과제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조금 많이 속상하네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라도 추억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지금마저 놓친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학교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태민, If I Could Tell You. 어쩌면 이미 꽤 오래전 불현듯 시작돼버린 느낌. Yeah. 언젠가부터 하루 매 순간은 널 생각하고만 있어. Yeah. 이 작은 변화를 내비쳐버리면 달라질 우리 사이. 내 크기도 두려워해서 네 곁에서 말들을 삼키지만 But I wish you were mine. If I could tell you 조금 자연스레 If I could tell you 전하고 싶은데 내 맘이 자꾸 나를 앞질러가 내게 좀 더 닿길 원해 If I could tell you 첫 번째 사연은 졸업을 앞둔 익명의 학우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와, 벌써 졸업을 하신다니. 우선 힘들고 고된 시기를 잘 버티고 대학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선배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 대한 로망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막상 입학한 후에는 그것들을 직접 해볼 기회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 홀로 캠퍼스 투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를 온전히 캠퍼스 안에서만 보내보는 거죠. 학생 식당에서 밥 먹어보기, 행원파크에서 산책하기, 공대생이지만 인문대 건물 들어가보기. 이렇게 학교 구석구석을 누비다 보면 아마 처음 마주하는 장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아, 해질녘에는 꼭 158 계단에 앉아 노을 구경을 해보세요. 건물 사이로 붉은 빛을 뿜으며 해가 사라지는 모습이 정말 예쁘답니다. 혼자가 심심하다면 친구와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막학 끼어도 뭐 어때요? 마음 많은 새내기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며 학교와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어떨까요? 배씨와 미래가 부릅니다. 4AM. 이상하게 내게 눈이 가 이유 없이 말을 걸고파 갑작스러운 건 알지만 널 좀 더 빨리 알아가고파 I can't wait it all this freaking night 기다리기 싫어 내일까지 궁금해 너의 일상이 난 너가 들고 싶어 너에게 넌 날 헷갈리게 해 왜 흥지럽게 해 Oh no 더 알고 싶어 너의 마음을 I just wanna call you right now 여전히 잠에 들지 못한 밤 사소한 것에서 느껴야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하면서 그 행복한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하죠. 잠깐 지나가다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어디에선가 나오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엄청난 행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내 입맛에 딱 맞았을 때도 아, 오늘 지금 이 순간 잊지 말아야 해 라며 피부에 저장하듯 그 순간을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은 당장 그런 사소한 쪽지 같은 행복을 야금야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나 보통의 언어들 중 무작정 떠나 이 주위를 봐 놀라지는 마 yeah. 길고 긴 시간을 달려서 저기 바다가 보여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이제 나는 떠날래 Look at the stars, look at the stars.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밤 하늘 좀 봐 우린 뭘 놓치고 살았는지 오늘은 다 잊고 즐기자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 Let's sit in my car Get out of the sun Let's sit in my car Get out of the sun hey. All the baby on my lawn 우리 노래 부르자 All the baby on my lawn 우리 꿈을 꿔보자 춤추면 돼 두 번째 스무살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두 번째 스무살은 2015년 방영되었던 드라마로 약 40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하노라의 새내기 생활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하노라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누리고 싶었던 캠퍼스 라이프를 더 늦기 전에 마음껏 즐기려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연자분께도 이 드라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느라 과제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억 쌓기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순간은 없어요. 사연자분께서 지금 마음먹으셨다면 이제부터 당장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 두 번째 스무살 속에서 묘사된 캠퍼스 라이프들 중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눈여겨보았다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미드나잇 키즈 아니카 웬스 러닝 We would speed down the 405 playing the Who With the red lights and adrenaline We had young blood in our veins and dirt on our shoes But you sold that car then So wrapped up in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야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학우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 우편함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 우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 UBS